You know what? What I wanna do? Love and love. Oh, all my love, all my love. Yeah, come on. 내게 보여봐, 네가 반한 그가 궁금해. Yeah, yeah. 원래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되는 걸 너에게 just I love her. 남자의 심리는 우리가 잘 알아. 눈 쉬고 코치 얼마 묶여서 넘어올 걸. 아침마다 잠잘 때마다 전화 뜸해진 너의 정말 기다리나봐. 왜 이래, 정말 왜 이래. 가슴이 쿡쿡 눌러와. Yeah.